간직한 불꽃이 텅 빈 가슴에 내 안에 어느새 가득 번지네. 날 부르던 그 목소리 춤추듯 걸은 몸짓이 내 맘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번져 타오를 테니. 긴 어둠에 쓰러지던 밤 길을 잃어가던 내 앞에 새빨갛게 횃불을 밝힌 채 흘리던 날 이끌어온 그대 가장 뜨거운 춤을 나와 춰주어 좀 더 숨가쁜 춤을 내게 춰주어 새벽을 일으켜 그대 날 일으켜 어둠 밤을 태워 내 채 내 맘을 태워 시작